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저마요 마오무드 아빠수 팔레스타나 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8일 이스마일 아후마두 무함마두 하산 주조 팔레스타나 국가 특명전권 대사가 리영호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